아버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새 노을이 설거나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 만치서 벚꽃색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새 저 무는 하늘가에 너